남조선 인터넷신문 참세상에 의하면 민주로 총위원장 한상윤이 13일 괴뢰 서울 고등법원에서의 항소심 재판에서 자기에 대한 그릇된 판결의 부당성을 가발혔습니다. 한편 보도에 의하면 18일 괴뢰표당의 문화예술계 요치찰 명단에 오른 100여 명의 예술인들이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 역도가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